Now I see this way. It looks like purple line. Gotta introduce myself. Hey. 만질 수가 없다면 나에겐 보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들려가는 걸 다시 있을까. I only wanna touch myself. 기장만을 바랄 수도 없는 나. 그렇게 간절했다면 다시 움직여야 돼. Right now. You was betrayed.